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자라고 공부한 한수와 4년의 미국 유학 경험 있는 스파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팟캐스트입니다. 왕! 아, 네. 다시 하고 싶다. 날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네요. 왜 날 안 받아요, 내가 이렇게 딱 던지면. 네, 저만 안 받을게요. 네. 제이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제이까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구독을 네. 위해서.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hello. 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네. 네. 즐거운 소식이 있죠? 야! 뭔지 알아요? 알죠. 뭔데요? 그녀가 내려갔다. 아, 그녀 아직 내려가진 않았지만. 하지만. 아, 네, 아직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의 다 내려갔다. 네, 국민들의 염원이 드디어 반영이 됐죠. 한발 진보가 있었죠. 네. 한스는 저번 주에도 갔다 왔다면서요? 저는 7차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저번 주에 분위기가 어땠어요? 저번 주는 이은미 선생님께서 또 애인 있어요를 제가 이은미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파크가 생각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스파크 18번인데. 그러니까요. 아이 참. 그대여. 네? 네? 그거 있어요? 나만 볼 수 있어요. 그거 와우. 네. 직접 들어보니 어땠어요? 직접 들어보니까 보여요. 진짜 열창을 하셨어요, 이은미 선생님이. 나 갔어야 되는데. 아, 가수는 다르구나. 역시. 왜요? 제가 부르는 거랑 많이 달랐어요? 다르죠. 아, 그래요? 네. 되게 비슷하게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시작합시다, 빨리. 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우리 한유미도 연말을 향해서 새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댓글 있나요? 네, 없습니다. 댓글 좀 남겨주세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요. 재미없습니까? 네, 좀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 방송을 기다리고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단 한 명의 열혈 청취자만 있어도 저희는 녹음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 하세요. 네. 여러분 한스가 제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 명 들으면 좀 힘들 것 같아. 여러분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저번 주 스토리토리 들으면서 복습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스토리토리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거였죠? 네. 네 지난주 스토리토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스토리토리 오케이. Hey guys. How are you going to spend Christmas? I'm gonna spend it with my family. I'm going to go on a date. Oh, good. 네, 지난주 스토리토리 여러분 계속해서 연습하시면서 한 번 더 들으시고 연습하시고 익히시고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스토리토리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제 연말이니까 연말에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것들이 있죠. 진짜 많죠, 연말에. 네, 연말에는 뭐 모임도 많고 사실. 네. 맞아요.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많고. 그런 데서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있죠. 네, 오늘 그거를 토대로 한번 스토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스토리토리 제목 시간 참 빠르네. 연말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스파크와 한스 대화를 나눈다. 올해도 다 갔다. 그러게 시간 진짜 빠르다. 아 나는 언제 결혼하냐? 네 오늘 참 짧고 굵게 얘기 대화를 네. 했죠. 임팩트 있게 올해도 다 갔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시간도 참 빠르다. 빠르다. 우리 네. 근데 갑자기 우리 언제 결혼해? 나는 언제 결혼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스토리토리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올해도 다 갔다. 2016년이 다 갔죠 지금. 네. 다 갔습니다. 네 다 갔어요. 네. 이제 12월 아니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맞아요. So fast. 네. 네. 네. 자, 올해도 다 갔다. 한국 영어 표현 한수와 미국 영어 표현 제2의 표현을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도 다 갔다. 한국 표현 한수의 표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저는 준비됐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을지. 네, 한수 한번 말해 보세요. 알았어요. 얼른 지금 바로. 올해도 다 갔다. 네. 올해. 올해. This year. This year. 다 갔다. 네. Has gone. Has gone. She's gone. She's gone. 그렇죠. 네. 거기서 따왔어요. 어. This year. Has gone. Has gone. 맞지 않아요? This year has gone. 자, 맞는지 갔다. 틀린지 우리 미국 표현 제이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네. 많은 표현이 있는데 네.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어떤 거요? 올해 다 갔다. 네. It's already the end of the year. 어. It's already the already end already. Already already of the year. Already already of the year. 네, 그겁니다. 자, this year. 네, 그러니까 it's already. 아, it's already. 이 디스 이얼 지금 한수한 거 지금 바뀌었잖아요. 왜 그래요? 좋은 거 생각하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It's already the end of the year. It's already the end of the year. 네. 이죠? 네. 이제 그 already라 그래요? Already. 자, already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수? Already. Already, already. 왜 그러세요? Already. Already. 이미. 네. 미리. 이미. 이미. 그런 뜻이죠. 이미, it's already. 이미 연말이다. The end 마지막이다 of the year 연말이다 연말 네. 연말이다 스파크 정신 차려요 벌써 연말이다 the 아. end of the year 연말이지 그러니까 the end of the year인데 혹시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봐 end는 아. 여기서 끝이다 이런 네. 뜻이고 year은 한 해니까 한 해의 네. 끝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the end of the year it's 네. already the end of the year 네. 굉장히 간단하네요 여기서 네. it은 비인칭 주어로서 지칭하는 게 없이 날씨, 시간, 뭐 색깔 이런 걸 지칭할 비인칭 주어라고요? 비인칭 주어? 네. 어, 저 처음 들어봤어요. 비인칭 주어. 아, 중학생도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문법 용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다 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일본어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해서 좀 이게 생소하고 사실 일본식 표현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한자로도 많이 돼 있잖아요. 네, 명사 그쵸.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도 다 보면은 그 학생들이 배우기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요. 맞아요. 그리고 꼭 그렇게 표현해서 네. 수학처럼 외우고 배워야 되나 영어를.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다시 공부한 느낌이에요 영어를. 어릴 때 문법책을 외워서 공부했더니 아. 물론 굉장히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영어를 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이거는 언어라는 거는 사용하면서 생활 속에서 쓰는 맞아요. 건데 우리 한국말도 사실 문법 잘 모르잖아요. 진짜 모르죠. 하나도 모르죠. 하나도 몰라요 진짜. 완전 어려워. 네, 뭐 아무튼 올해도 다 갔다. 그래서 한스는 it 아니죠. This year has gone이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들리나요, 제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This year has gone. 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이 This year has gone 하면 느낌이 약간 이 해가 없어진 느낌? 네, 그쵸? 그런 느낌이 있어요. 2016년이 없어져 버렸다. 네. 올해 그냥 한 해 날렸다. 날렸다.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없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없는 없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제이가 말한 It's already the end of the year 하면 되겠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표현 또 있나요? 아,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There's only a few days left of the of the year. 어. Of the year. 한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알죠. 며칠 안 남았다 올해도. 그렇죠. 천천히 말해주시면. There's only 조금 오직 a few days left. A few days 조금의 날만 남았다. 남았다. Of the year. Of the year 이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연말이다. 이제 네. 많은 이미 많은 이번 해 많은 날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첫 번째 말한 It's already the end of the year 이게 참 간단하고 외우기 네. 쉬운 것 같아요. 좋네요. 많이 말하긴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하고 연말에 만나면 정말로 사람들 미국인들도 많이 이걸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It's 그쵸. already the end of the year. 2017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미국 사람들 다? 네. 2017 fantastic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어디 동네요? Fantastic. 그러게 어디 동네? 어디 동네 갔다 오신 거예요? 아, 근데 뉴욕이라 좀 아, 네. 네. 아, 뉴욕 뉴욕이군요. 뉴욕이가 좀 뉴욕 장난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 아, 그분은 뭔가 이탈리아 이태리 분이 뭐 하신 영화인가? 왜 갑자기 인테리어? 아, 뭔가 느낌이 미국 영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손 그 지금 제스처가 좀 Oh my gosh. 뭔가 fun. 이거는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스파크가 엄지와 검지를 맞붙이고 이거 뭔가 이게 있어요. 뭔가 짜오 해야 될 것 같고 네. 네, 이탈리 느낌 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네, 아, 저 뉴욕 출신입니다. 아무튼 저희 그래서 한스가 말한 것도 있고 제이가 말한 것도 있지만 제이가 말한 It's a lady the end of the year 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상황에서는 같은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보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계약을 앞둔 스파크가 한탄한다. 아, 방학도 다 갔다. 아, It's already the end of vacation. It's already the end of vacation. 네, 방학도 다 갔다. It's already the end of the vacation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자, 뭐가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the end of 뭐 the end of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되게 쉽게 간단하게. It's already the end of 라울라. 네. It's already the end of 어쩌고저쩌고. 근데 네. 방학 곧 방학인데 너무 절망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이제 이거 딱 방송 나갈 때면 이제 방학 딱 시작할 때인데. 예,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제 아, 방학을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해요? It's already the end of the semester. Yay. 예. 오, 약간 기쁜 느낌으로 It's already the end of the semester. Yay. 예. 이걸 했어야 된대. 어쨌든 여러분 방학은 짧고 할 네.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 시간 참 빠르네. 아, 이것도 정말 항상 말하죠. 네. 아, 근데 진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시간은 항상 빨라요. 그러니까요. 느렸던 적이 있죠. 언제요? 제가 어릴 때 축구샵 했는데 네. 저희가 이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안 끝나는 거야, 경기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경기였어요. 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전국대회. 네. 비기면 떨어지고 이기면 올라가. 축구선수였어요, 혹시? 어쨌든. I used to be a soccer player. 어쨌든. 그랬는데 방금 영어 되게 잘하는 것 같았어요. 아, 잘하죠. 네. 아,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아... 빨리 끝나고 이겨야 되는데. 이겼어요,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1분 남기고 골 먹고 비겨 가지고 예선 탈락했잖아요. 어머머. 그런 드라마 같은 얘기. 아, 그때... 거짓말 아니에요, 혹시? 진짜요. 이 방송 듣는 제 친구들 혹시 있다면 다 알 텐데. 한스 친구들 없다고 소문 났던데. 저 친구 개 많아요. 네? 어떻게 많다고요? 이거는 표준어를 했어요. 아, 맞아. 네. 개. 알겠어요. 이런. 근데 제이가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봤어요. 한국에 안 살아서 좀 아... 익숙하지 않을 텐데 오래 안 살아서 네. 개라는 말이 아주 표준어라는 거.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팟캐스트 개잼 있잖아요. 개잼 개잼. 네. 아, 개빨리 하죠. 네. 아, 뭐였죠? 자, 시간 참 빠르네. 아... 한국 영어 표현 한스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쉽네요, 한스. 그렇죠? 너무 쉽죠. 네.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네. 쉽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참 빠르다. 아, 얘네 지금 너무 간단한 거 하는 거 아닌가? 네. The time is dog fast. 더 fast요? Dog. Dog fast? 개빠르다. 아, 죄송해요. 아, 장난치지 말고. 네. 네. 그냥 간단하게 하면 안 됩니까? 네, 간단하게. The time 네. is so fast. Time is so fast라고 했어요. 시간 진짜 빠르다. 오, 근데 시간 되게 빠르다. 어, 자 그렇다면 미국 영어 표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참 빠르다. 네, time truly flies. Time truly flies. 시간이 난다. 되게 문학적 표현이다. Truly라고도 얘기를 했죠. Time 시간이 truly 진짜로 flies. 날고 있다. 난다. 너무 빠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자, 한스가 말한 time is so fast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이? Time is so fast는 이런 컨텍스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쓰기는 쓰나요? 이런 영어 표현이 봤을 때 딱 미국인으로서 미국인이 이걸 들었을 때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네. 뭐라고 하는 거야? 어, 그래요? 네. 어떤 느낌이에요? Time is fast. 네. 근데 의미는 통할까요? Time is fast. 아니요. 시간 전혀 지금 안 먹힌 영어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되게 시간이 빠르다. 타임이라는 게 네. 시간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현재 몇 시. 그러니까 아. 아니면 무슨 어떤 뭐 걸리는 시간일 수 있으니까 time is fast라고 하면 네? 어 뭐라 얘기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애매한 표현이라는 거죠, 상당히. 네. time은 fast하다고 말할 표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Time flies very fast. 근데 그건 아. 동사가 있어서 아, time is fast라고 하면 그냥 fast time밖에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신기하다. 그렇죠. 네. 한국인들은 time is so fast 하면은 시간 참 빠르다,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바로 이제 연상이 직역이잖아요. 되잖아요. 직역. 네. 시간 참 빠르다. 근데 미국인들은 그게 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들린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 제이가 말한 time truly flies. 그래서 time이 시간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할 때는 fly라는 동사를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다. fly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게 지금 단수로 했기 때문에 flies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타임은 불가산 명사로서 단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네,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항상 단수죠. 불가산. 불가산. 셀 수 없는, uncountable. 여러분 단어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단어 옆에 U라고 쓰여있는 게 있고 뭐죠? 아 C라고 쓰여있는 게 있고 UC라고 쓰여있는 게 있어요. 네. C라고 쓰여있는 건 countable, 가산 명사고. UC라고 쓰여있는 건 uncountable, 불가산 명사입니다. 지금 제이랑 저는 항상 이렇게 한스가 이거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되게 신기해요, 그죠? 그렇죠, 잘하는 네,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신기하네요, 진짜. 네. 문법 천재예요. 그러네요, 문법 너무 잘 알아서 다 물어봐요. 가끔 너무 신기할 때가 있어요. 자, 불가산. 불가산. 네. 불가산. 그 역 이름 같다, 불가산역. 불가산역. 수리산역. 네. 네. 그래서 time flies라고 한다는 거. time 참. truly flies라고 시간 참 빠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제대를 앞둔 한스에게 스파크가 말한다. 재수 없게. 야, 너 벌써 제대야? 시간 진짜 빠르다. 대박. time truly flies. Time truly flies. 제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지금 군대에 있어요. 그래서 휴가 가끔씩 나오면은 뭐 며칠 남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야, 시간 진짜 빠르다 이러면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싫죠. 네. 거의 뭐 하루가 1년 같은. 우리는 되게 빨리 느껴지는데 그 안에서는 진짜 막 세고 있으니까 진짜 안 가나 봐요. 날아다닌다는 거 표현 항상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 아, 나는 언제 결혼해? 지금 결혼식장이죠. 결혼식장이니까 네. 항상 드는 생각 있죠? 네. 이제 20대니까 저희가 아직 20대죠? 네, 아직 20대입니다. 아직 20대지만 네. 저희 말을 못해요, 20대라고. 20대인데 항상 이제 벌써 결혼식에 가면 얘기를 하죠. 아, 난 언제 결혼할까? 우리는 언제 결혼할까? 얘기들 많이 하죠. 맞아요. 자, 이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한서는 결혼 빨리 하고 싶으세요? 일단 해야죠. 하긴 할 건데 빨리 하고 늦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같은 마음이에요. 아, 지금 참 결혼하기도 힘든 시대인데. 그러니까요. 아, 자, 나는 언제 결혼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의문문이네요. 네. 자, 언제니까 when을 써야겠죠. when. 또 미래형이니까 좀 네. 비고잉 투를 쓰겠습니다. 나 네. when 아닌구나. 네. 조동사 can을 써야겠네요. 네. When can I marry 이? When can I marry 이? When can I marry 이? When can I marry? When can I marry? When can I marry?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can 할 수 있나? 나는 네. 그거네요. 결혼을. 네. 네. 직역.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한스의 표현을 어떻게 들었을지 제이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언제 결혼하나? 네. When will I get married? When will I get married? 라고 했어요. 아, 그러네. 네. 아, 갑자기 그러네. 네. 어떤 게 그러네요, 한스? Get married라고 해야지. 네. 내가 when can I marry 하면 뒤에 네. 그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누구랑 결혼할지. 네. 그렇죠. 근데 get married는 내가 이제 결혼을 그냥 한다 이런 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제이가 말한 거는 when 언제 will 할까 할 것인가. When will I get married? 네. 결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get married라고 했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나요? 네, 그렇게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네. 좀 더 이제 fly상 비슷하게 좀 네. 특이한 영어 표현을 알려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when will I 하고 동사하면 좋은 이런 표현인데요. 네. When will I hear wedding bells? 오, 무슨 아. 얘기죠? When will I hear 듣다 wedding bells. Wedding 종소리. 웨딩 종소리를 네. 언제 들을까 이런 뜻이죠. 네. When will I hear wedding bells? Hear wedding bells. 네, 어쨌든 결혼 언제 하냐고 물어볼 땐 네. 한탄할 땐 When will I get married? When will I get married?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다른 상황 같은 표현. 선배의 졸업식에 참여한 한스. 부러워하며 말한다. 와, 선배 축하해요. 아, 난 졸업 언제 하냐? When will I receive my diploma? When will I receive my diploma? 네. 오, 네. 저는 그레듀엣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일부러 그래서 receive my diploma로 했어요. 디플로마. 이거 학위 말하는 거죠? 네. 이놈아. 디플로마. 이놈아. 이놈아. 디플로마. 디플로마. 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자, receive diploma 이것도 졸업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학위를 언제 받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when will I 어쩌고저쩌고 when will I 나는 언제 어쩌고저쩌고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스부터 네. 시작해주실까요? 네. 네, 오늘 처음에 그런 표현 배웠죠? 네. 어떤 표현 배웠죠? 올해도 다 갔다. 올해도 다 갔다. 네.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하세요, 여러분. 네. It's already the end of the year. The end of the year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시간 참 빠르네. 네, 시간 참 빠르네. 네. Time truly flies. Time truly flies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그리고 나는 언제 결혼해?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이거는 뭐라고 했죠? When will I get married?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을 가지고 스토리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토리. It's already the end of the year. Yeah, time truly flies. Oh, when will I get married?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표현을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배워보는 맴돌맴돌 코너입니다. 맴돌맴돌. 자, 뮤직 큐! 자, 오늘 어렵습니다. 잘 따라하세요. 화이팅! It's already the end of the year. It's already the end of the year. Time truly flies. Time truly flies. 오, 여러분 잘 따라하시네요. When will I get married? When will I get married? Yup. Ooh, I'm a rapper. 네, end of the year. End of the year. End of the year. The end of the year. 오, 잘 따라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 한님이 12회 또 맞췄습니다. The end of the year이네요. End of the episode. End of the episode. It's already the end of the episode. Episode. The episode. The episode. The episode. 네 아파서? 이런 거 네 아파서? 네 아파서? It's already got ready. 네 아파서? Oh my gosh. 자, 오늘 12회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연말이 돼서 한 주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너무 이렇게 부담 갖고 듣지 마시고 한 주 쉬세요. 다음 주에 이제 연말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에는 저희 한유미가 한 주 쉬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1월 첫째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한 주 또 저희 쉰다고 그새 저희 까먹지 마시고 12회를 다시 복습해야죠. 갑자기 욕하는 줄 알았어. 12회라고 그래가지고 12회를 처음부터 다 개복습해야죠. 네. 개복습. 자 12회를 처음부터 다시 정주행을 해주시고 네. 자 13회 저희 1월 첫째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한스랑 제이는? 한유미가 더욱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개편안을 마련해야죠.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저희 사실 PD가 따로 있어요. 있어요. 네. 정 PD. 정 PD라고 있는데 네. 정 PD가 아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네. 올 것이라는 지금 기대할게요. 기대를 하면서 부담을 주면서 누가 잘릴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어 패널이. 아니면 MC가 바뀔 수도 있지 뭐. 아예 전부가 다 바뀔 수도 있어. 어제 우리 네. 정 PD님의 한번 개편안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PD님 이제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12회, 12회까지 하면서 네. 또 계속 스튜디오 빌려주시고 스튜디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장소와 장비를 네, 장소와 장비를 계속 빌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여러 도움 주시고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청취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2016년도 이렇게 마쳤는데. 2017년에 저희 계속 한유미와 함께 해주시고 계속 열심히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유미 12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바이바이. 마지막 맴돌 맴돌 찬스. 뿌잉뿌잉. It's already the end of the year. Time truly flies. 자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When will I get married? Bye bye.